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최근 캄보지아, 파키스탄 신문이 특집했습니다. 캄보지아 신문 노코르 톰 데일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군 한면에 편집했습니다. 파키스탄 신문 일렉션 타임스는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강권, 전횡을 짚으시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김종일 용도자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